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타이양절의 점에서 축전을 보내온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바샤르 알 아사드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 오비앙 느게마 모바소고 적도기네 공화국 대통령, 조제프 까빌라 까방게 공고민주주의 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답전들에서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세 점에서 중심으로 되는 축하와 축원을 보내준 데 대해서 깊은 사의를 표하시었습니다. 우리나라와 해당 나라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나라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그들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시었습니다.